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. 이 밤 다 가도록. 아,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자꾸 귓가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. 나는